소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. 그대야가 말한 천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가 살자.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? 그대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.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 미련 없이 버리고서 울가 살자. 별빛이 뜨고도 해가 있다는 그곳에서 어떤 행복 기다릴까요? 그대 원망하진 않아요 아마. 내가 더 원했었던 사랑일 테니 그대도 놓지 말아요. 아,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? 그대 원망하진 않아요 이제. 그래서 또 살아.